전국과학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11일과 12일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과학, 교육,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현장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